크게 재미 보지 못하는 책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 아니 읽어서 안 되는 책이 없어요. 근데 읽어봐야 별로 소득 없는 책들이 있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고전을 어떤 고전을 골라낼 것이고 어떻게 읽을 것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전 가이드북이랄까요? 그런 게 정말로 필요한데 고전 가이드북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우선 고전을 잘 안 읽고 그래서 자 6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69페이지에 갈리아키 말에서 한 부분 거기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탈레스 뒤에 아낙시만드로스가 나타났고 지금 족보 따지고 있습니다. 뒤에 누가 나타났다 뒤따랐으며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순서 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이런 순서에 민감해가지고 아낙시만드로스가 먼저냐 메네스가 먼저냐 글자 많은 놈이 먼저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외웠어요. 철학 선생님. 왜?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철학과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철학자들이 어떠한 철학의 문제들에 대해서 거론을 했죠. 그렇죠? 철학적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철학적인 문제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형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갔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철학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장하는 순서는 이제 문제의식이 전개되는 순서하고 비슷한데 그거는 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멘데스, 그리고 제논, 파르멘데스 제자 제논이죠.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소크라테스, 동시에 데모크리토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뒤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크게 보면은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요 사람들이 한 덩어리일 테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아까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상적인 원리를 파르메니데스 이런 사람들 다 한 덩어리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 여기 한 덩어리일 테고,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럼 다 아는 분들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요 순서가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실제 철학은 꾸준한 발전을 보인 대신에 서로 모순되는 관점들, 흥미진진한 논쟁, 거친 추론, 그리고 심한 의견 차이 등으로 가득 찬 다채롭고 찢겨지고 서로 뒤엉킨 이미지의 테피스트리다. 아, 테피스트리.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행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뒤따라오는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너 틀렸네 내가 맞았네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려는 지점에 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철학자들은 앞에 선행하는 철학자들을 선배라고 해서 봐줄 법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대신에 서로 싸움은 안 해. 죽이네 살리네 이단으로 몰아치고 그래가지고 뭐 파문을 시키고 이런 짓을 안 해요. 그 대신에 철학자들은 아주 거친 논쟁과 추론과 심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이게 이제 철학의 역사는 결국 그러니까 논쟁은 싸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벌이 갈려가지고 뭐 서로 믿고 다른 자들을 달리하고 그런 건 없어. 종교하고는 다르게. 대신에 철학은 아주 거친 논쟁들의 역사가 이제부터 전개될 거다. 이미 말을 합니다. 해결은 지혜의 월등이가 황금 무렵에 조용히 난다고 했지만 이게 해결이 법전에서 한 말입니다. 지혜의 얼핏은 이제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격적이고 겁이 없어 보이는 이 노래하는 새들이 새롭고도 낯선 새벽을 몰아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철학사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하면 참으로 이제 좀 닭살스럽습니다만 미국인들이 쓴 전략들이 좀 대체로 이런 멋진 문장을 하나씩 끼워놓고 싶어하는 이런 약간의 오버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때요? 갑자기 이런 얘기 문장 나오니까 좀 역겹죠? 오프로 푸셨네, 스카프. 네. 추워서. 이게 좀 역겹죠? 아, 스카프가 역겹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세계의 진료 거기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철학사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초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잘 봐야 하는 건 뭐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철학자들은 앞선 학자들의 이야기를 대해서 자기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세요. 느닷없는 거 아니에요. 최초의 철학자들은 종교에서 유산을 이어받았죠. 종교의 유산을 종교에서 주어진 개념들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철학자들은 그냥 항상 앞선 사람들을 그 학설 이론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또 확장 발전시키거나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학설 이론 발전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건 크게 정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겠죠. 그 두 가지가 세부적으로는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세계의 진료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문단에 시대적 상황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바로 이전에 탈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제 황금축의 시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인류는 비약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비약적으로 풍요로운 삶. 그 얘기가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와서 문단 새로 나뉘는 부분에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사색은 정치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억압받고 살고 있던 사람들 또 투표권도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제 정치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테네는 폭군 정치로 돌아가고 스파르타의 침을 받아 유린당하며 지방은 혁명으로 고통받는다.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도 그랬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거기 최초 철학자들의 질서와 분별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려면 그들을 당시의 폭력적인 사회 상황 속에 두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철학자들이 질서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치적인 상황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질서에 대해서 탐구하는 건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거죠. 첫째로는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까닭 없는 정말 충족되지 않는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어지러운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질서에 대한 추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탈레스의 핵심적인 내용 다음 171페이지 거기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필기 멈추고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여기 진료부터 시작해서 이거 넘어가면 진료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기초질서라고 있어요. 그쵸? 진료를 넘어가서 75페이지면 기초질서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그 생각의 흐름의 큰 틀 있죠. 큰 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철학적 사유가 전개되는 단계인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사유가 전개되는 단계인데 아까 탈레스의 경우에 그러니까 탈레스를 포함해서 뭐 아낙심, 안드로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제 여기 뭐 밀레투스 학파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 밀레투스 학파라고 얘기해요. 밀레투스 학파. 밀레토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밀레투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동네가 다른 건가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토스도 맞고 투스도 맞습니다. 비슷한 동네입니다. 다 똑같은 동네예요. 이주희 선생님 알겠어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토스로 가르쳐요? 투스로 가르쳐요? 그 내용이 없어요? 윤리 시간에 안 가르쳐요? 뭐 가르쳐 6시간 애들한테 맨날 빠따 가르쳐요? 저기 윤리 이상하네. 특수 윤리예요? 네? 해병 윤리? 아, 한번 해병되면 영원 해병되나? 아, 이상하시네. 투수도 되고 토스도 됩니다. 탈레스에서 모든 것은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이 말이 탈레스가 한 말이든 안 한 말이든 어쨌든 탈레스는 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물은 물 하고 워터. 발음이 안 좋다고 비웃는데 독일어로 말해볼게요. 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탈레스가 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물 왜 물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럼 탈레스에서 물. 네, 이렇게 절절절 시냇물을 절절절절 그 물이겠어요? 그러면 무엇으로서의 물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근원. 그죠? 네. 네, 근원. 그러니까 근원이란 말이 떠오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원.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것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근원을 참고합니다.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물이 됐건 뭐 짬뽕이 됐건 낙지가 됐건 모든 것은 낙지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해도 그 낙지가 우리가 이 잡아먹고 콩기름 참기름 둘러먹는 세발 낙지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낙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물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 이것 근원 이걸 이제 그리스어로 아르케라고 말하죠. 아르케 원질 원질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원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원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을 따져서 묻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아주 이제 아주 기초적인 생각이에요. 뭘로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재질이 뭐 오촌네 재질이 뭐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뭐 어떤 직조기를 썼을까 이거 먼저 안 물어요, 그죠? 관심 이게 재질이 뭐야 이런 거 면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초적으로 물을 때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물어요? 형님? 어떤 직조기 수임, 이것, 이 옷을 만들어서 사는데 직조기 수임 뭡니까? 이것부터 물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자기가 피타고라스라는 분이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것부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원이, 근원에 대한 탐구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자, 그게 있을 때 네, 물 그랬는데 물 다음에 물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근원은 하나라고 쳐봅시다. 이게 근원이 하나인데 근원은 하나예요. 딱 하나인데 이것으로부터 그러면 불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공부리는 어떻게 하고 나무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령 이제 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요곳으로 나가는 건 아직 설명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들은 여기 물은 하나고 요것들은 뭐냐면 여러 개니까 다죠. 그죠? 이 원과 더 매니가 세상에 있어요.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건 좋은데 그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지금 더 매니 여러 개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요것을 아직 설명하지 못해요. 팔레스 그냥 물 하고 그냥 푹 쉬어버렸어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 우리가 탈레스 아저씨 탈레스님 이거는요. 그 물로부터 그럼 우리 이 짜장면을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몰라. 그러고 밀레토스는 근데 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밀레토스 학파는 이런, 요런 특수한 사물들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을 안 쓰고, 근원적인 것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밀레토스 학파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D1, The Many, 일과 다, 일자와 다수성, 요거 있잖아요. 요 두 개가 일단 문제의, 우리 문제 지평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철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과 다의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제 강의를 들은 분들 또 이렇게 하나씩 배웠을 때 완전하게 이해를 못해도 말이죠. 이런 용어를 하나씩을 딱 알아두셔가지고 어디 가서 아, 이 상황에서 1과 4의 문제라고 총총이 더 이상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질문을 심화된 질문 아니죠? 총총이 떠나는 이런 것도 하나씩 이게 또 이게 공부하는 재미 아니겠어요? 일과다의 문제로는 일과다 그러면은 일과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일과다의 문제 그러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한자로 D1 더맨이 뭐 이런 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일과다의 문제랑 달리 말해서 근원적인 것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구체적인 개별 사물들의 관계 문제. 그렇죠? 그걸 일과다의 문제. 요거는 아직 이 사람들이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은 채 잠수를 타버렸다. 무속 밀레토 사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서 그다음에 밀레토 사건의 탈레스라든가 아낙시마네스라든가 그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피타고라스 사건. 피타고라스 학파로 전개가 되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학으로서의 철학 이걸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타고라스 학파 이제 좀 여기서 기여하는 바는 요 측면에서 볼 때는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모니 즉 조화 이걸 얘기해요. 요게 뭐냐면 세상의 근본은 그러니까 이 세계는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 세계는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탈레스가 물로 돼 있다 하고 똑같아요. 그죠? 수냐 물이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얘기한 건 똑같아. 근데 탈레스는 물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락이 없었는데 피타고라스는 이제 조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선율 막 비율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수가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지고 요 다양한 사물들을 만들어내는가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것으로서의 D1 일자로서의 수를 얘기하고 그다음 요 수로부터 어떤 조화라든가 질서라든가 있어서 요 더 개개의 사물들이 등장한다고는 사물들의 등장 원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으로 발전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는 밀레토스 학파고 피타고라스 학파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요 철학책이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챕터가 이게 세계의 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 질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요거 요런 것들 있죠. 물 뭐 요런 것들 갖다 지금 진료라고 그래요. 아까 원질 그랬대. 원래 진료 재료 이런 말입니다. 진료. 근데 피타고라스는 요 진료만이 아니라 요것이 개별 사물로 이 원래의 진료로부터 개별 사물로 나아가는 요 과정 원리 요 원리 있잖아요. 원리까지도 밝혀냈다고 그러죠. 요 원리를 철학에서는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 형상이 아니라 한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작동 원리쯤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진료와 형상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면 이게 최종적으로 전문가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형상인 진료인 목적인 운동인 뭐 이렇게 네 가지 운동 원인이 있어요. 타 원인이. 그 네 가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독창적인 상황물이 아니라 선행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자기가 다시 정리한 거예요. 종합해서 학설 이론을.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피타고라스에 오면은 진료만이 아니라 형상까지도 등장한다. 요 두 가지 있죠. 진료와 형상.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밀레토스 학파 이걸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요 흐름으로 간다. 그 다음에 요 밀레토스 학파나 피타고라스 학파나 둘 다 밀레토스 학파는 진료밖에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타고라스는 두 개 다 이해했다 해도 요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 두 학파 모두 공통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운동한다 즉 변화한다 이것은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물로부터 다양한 사물이 생겨나오고 이런 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대립돼서 아까 말씀드린 파르메니데스는 운동은 없다 해요. 운동은 없다. 세상에는 딱 하나 오로지 D1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변화와 생성 뭐 이런 것들 내가 가만히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데 변화와 생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어. 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선행하는 자기보다 선행하는 모든 철학자들의 이 학설 이론을 철저하게 탁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이승희 학생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에어컨 좀만 틀어줘.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저 위로 가게 그 녀석을 예 그거를 천정으로 날아가게. 그러면 나한테만 왜 운동은 없다 이렇게 했거든. 지금 변화를 부정하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겠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해. 변화하는 게 싫으니까. 왜 싫을까? 짜증나니까? 맞춰야 되니까 맨날? 철따라 옷 맞춰 입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신 없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수나 물이나 흙이나 돌이나 이게 뭔가 불변의 것으로부터 여기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가령 물로부터 돌이 나오는 작동 원리를 밝혔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여기서부터 이것으로 나오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즉 파르메니데스가 이렇게 얘기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파르메니데스가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써놓은 글에 없는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파르메니데스가 혼란한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파르메니데스. 어쨌든 그렇게 파르메니데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요 파르메니데스는 요 선행하는 이 학설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헤라클레이토스가 웃기는 소리 말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한다. 이게 영어로 플럭스예요. 플럭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 변한다. 이게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요 파르메니데스나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물이 원래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원래 이 원질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운동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 따지죠. 그러니까 여기 이 차원에서의 논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잖아. 앞에 있는 얘기가 있은 다음에 운동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생각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이제 조금 나오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오는데 엠페도클레스가 딱 나타나서 아, 이 두 양반이 싸우는 게 너무 안쓰러워. 그러니까 불변의 것도 있고 근데 불변의 것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원자론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엠페도클레스 얘기는 여기에선 중요하지 않고 지금 먼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재료의 문제가 등장하고 그 재료로부터 아주 근원이 되는 재료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물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가 하는 작동 원리 또는 형성 원리 이런 것들을 따져서 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논의가 진행된 다음에 딱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운동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운동이라는 게 있으면 이 세계가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있다 없다? 이 두 가지 논의가 구별지어서 나온 거죠. 이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맨 밑에 줄. 세계가 물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상도 하나의 극적인 착상이었다. 물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착상, 사상도 하나의 극적인 착상이었다. 그러나 탈레스를 세계가 본질로 주장한 사람 본 아리스토텔 해석을 옳다면 깜짝 놀라운 답을 제공한 셈이 된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탈레스에게는 세계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에 대한 탐구가 중요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72페이지 이 로버트 솔로몬 이 양반의 책이 참 규모가 이 체계가 조금 떨어져요. 72페이지 한편 서구 전통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 번째 문단. 거기는 카리스마적인 인격과 화려한 기획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단 한편으로 사상들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서구 철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서구의 철학자들은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멋지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유교와 공자와 부다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들의 철학과 거의 분리되었었다. 유교와 불교가 어떤 면으로는 공자와 부다에 관한 것인데 반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자님의 인생, 석가모니 인생 그 자체가 바로 그 철학, 그 학설 이론의 충실한 증명이잖아요. 근데 탈레스는 인생 자체가 콩가루 였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서양 철학은 철학자의 인생과 그 철학자가 내놓는 학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칸트가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라 해도 결혼도 안 해본 놈이 내놓은 학설이 뭐 될 수 있겠어? 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인간 말종 아니었나? 뭐 이렇게. 그거는 동아시아적인 철학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철학자의 인격과 철학적인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전에 그래서 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에 대한 변명이신지 아니면 저에 대한 그 말 좀 저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발언이셨는지 모르지만 윤리학 전공자가 반드시 윤리적이지는 않다. 너무 제가 선생님께 지금 들었던 말 중에 많은 말들이 떠오르지만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있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선생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윤리학 전공자가 윤리학적 윤리적이지는 않죠. 이렇게. 물론이지. 그럼 선생님 여전히 그렇게 또 이게 아짱물 쳐주시니까 항상 이렇게 제가 그 선생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알리바이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인생 사생활을 제가 모르니까. 근데 부담 없이 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철학 공부만 열심히 하면 조금 말종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안 되겠습니까? 반시대적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뭐 대운하를 찬성한다든가 이런 반시대적 인간이 되면 소고기를 처먹겠다든가 이런 뭐가 좋다고 소고기를 아유 소고기 못 먹어서 죽은 조상 있어요. 왜 그렇게 고기를 들이올려고 짜증나 죽겠어. 보겠습니다. 아, 7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특히 탈레스는 그보다 젊은 동시대인인 밀레투스에 살았던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비난받았다. 그는 세계가 물로 만들어졌다는 선배 철학자의 견해를 거부하고 다른 견해를 제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탈레스하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서로 다른 계열에 속하는 철학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다 밀레토스 학파에 들어가요. 즉 탈레스가 물이라고 그러니까 물 말고 다른 걸 내놓은 거예요. 대립구도가 그러니까 넓은 카테고리에서 대립구도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는 넘겨보면 아낙시만드로스는 전통적인 그리스 우주론을 기사한 그는 흙, 물, 불, 바람 등 네 가지 원소로 구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구성분물을 지수와 풍, 그죠? 네 가지로 구별하고 이게 자연의 네 가지 엘리멘트 요소, 네 가지 원소로 구별하고, 그러니까 탈레스가 물이라고 그러니까 물 갖고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배팅을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틀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죠. 물 했는데 안 돼버리면 반반이잖아요. 불 아니었나?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우리가 철학자들이라서 뭐 갑자기 뭐 그분이 오시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가지 원소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들 중 어느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요소냐고 묻는 탈레스의 물음에 몰린 아나크시만드로스는 앞에 이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보면은 그죠? 그 펜실린의 뭐 원조가 앞에 이론 그게 아니라 그 R라는 말 단어를 보세요. A P E I R O 이렇게 돼 있잖아요. A는 R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에서 R 그럼 뭐뭐의 반대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R 히스토리컬 그런 반역사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이론이라는 단어에다가 R을 붙이는 거예요. 페이론은 뭐냐면 규정이에요. 규정. R은 그런 규정이 없는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규정하기 어려운 놈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상에 앞에 이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도대체 뭐예요? 김태희 학생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게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응? 없지. 가령 내가 잘 들어보세요. 김태희 학생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내가 말했어. 기뻐할 거 없어. 아직 기뻐하긴 일러. 김태희 학생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김태희 학생은 뭐예요? 네? 김태희 학생이 그럼 뭐예요?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규정하면 뭐예요? 뭐야? 바보 아닌 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김태희 학생이 책상이다. 김태희 학생은 선풍기다. 그죠? 김태희 학생은 녹음기다. 응? 그쵸?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빡인 일르다고 얘기했지 내가. 뭣뭣이 아니다는 부정판단이죠. 부정판단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부정판단은 무한판단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론은 부정판단이죠. 규정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무한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정자라고 하기도 하고 무규정자라고. 원래는 무규정적인 것이죠. 규정할 수 없는 것. 무규정자인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하나 없거든요. 한이 없으니까 무한정자. 이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답이 못 돼요. 아낙시만드로스에서는. 아낙시만드로스 이 이론은 탈레스에 대해서 내놓은 거지만 적극적인 대답은 못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아낙시메네스가 있어요. 근데 아낙시메네스 역시 밀레투스 학파로서 그랬죠.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 스승이 말 규정하기 어려운 앞에 이론을 딱 얘기하니까 이게 아낙시메네스가 이게 밥줄이 끊길 위험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 니네 스승 안 보자마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장사를 선생님 아낙시 아낙시는 지금 만드로스 선생님 저 메네스입니다. 예? 우리 장사를 다시 하려면 뭔가 확실하게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보면 신비롭고도 지각할 수 없는 아피론을 비판하고 일상적인 경험의 질서로 되돌아와 공기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공기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공기는 압축되고 증발되고 데워지고 차가워지고 두터워지고 열보지고 공기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변화 양상이 참으로 다양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물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는 걸 아직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기가 보여주는 변화 양상은 참으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낙시메네스가 공기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하나를 얘기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하나의 원래 그 근본 진료를 얘기하면서도 이 근본 진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뭐 그 변화 양상이 다양한 근본 진료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근본 진료가 다양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근본 진료가 하나 있는데 이 근본적인 것이 여러한 세상에 우리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다양한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을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설명해줘야 이 설명이 완결된 설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가령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정자 이런 거 보면 무한정자라고 하는 놈이 이 책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설명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공기가 여기에 해당하면 이제 근본적인 진료가 공기예요. 공기를 착상해낸 것을 보면은 공기는 그것 자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것이 공기임을 알 수 있지만 희박해지고 차가워지고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잖아요.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쉽겠죠. 이게 세상은 다 공기의 변형체다 이렇게 말하기도 쉬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아낙시메네스의 경우는 이제 근본적인 진료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근본적인 진료가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해 본 흔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 75페이지 기초질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기초질서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 지금 피타고라스 학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기초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라고 말하면 벌써 재료하고는 구별되는 하나의 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료 구별되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기본 요소는 수와 비율로서 이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며 오히려 형태와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철학적 관심을 끄는 질서 자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근본적인 진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피타고라스가 말한 것처럼 그것들을 갖다가 움직이는 작동 원리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는 질서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은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여기서 특히 피타고라스와 더불어 고대 존재론이 중심 문제로 부상하게 했다. 존재론 문제는 나중에 이제 플라톤 할 때 얘기를 상세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질서나 사물의 형상이 어떻게 세상의 무수한 실제 사물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이며 또 종종 다자 속의 일자의 문제 혹은 일자와 다자의 문제로 간단히 요약된 관심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와 다자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우선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런 세상의 근본 진료가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다양한 물건들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일자와 다자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일과 다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혀 달라 보이는 놈들이 똑같은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이를테면 행성. 그죠? E 꼴 MC제곱에 들어가는 것들 굉장히 많은 종류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상적인 질서인데 그런 추상적인 질서 아래에다가 묶어둘 수 있는 세상의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잖아요. 이것 또한 추상적인 질서가 1이라면 그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은 더 많이 다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일과 다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사유방식이 우선 요구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피타고라스 당시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추상적인 질서 아래다 묶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현상들까지는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바로 넘어가면요. 피타고라스가 이제 말 그대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사유 모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얘기가 나오고 파르메니데스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78페이지에 파르메니데스 선배들의 활동을 거기서부터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거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다운론자들부터 소크라테스까지. 다운론자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78페이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하고 2주 동안 휴강이죠. 5월 5일하고 5월 12일하고. 그래서 휴강이니까, 2주 동안 휴강이니까, 다음 주에 하고 2주 동안 휴강. 휴강하는 동안에 A4용지 한 매짜리 그 과제를 내드리면 화내실 거예요? 왜 화만 내세요? 에이프용지 한 매짜리 숙제를 뭐 없는 거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시간까지 한 얘기를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골라서 딱 정리하는 거. 이 정도니까 화 안 내셔도 괜찮을까요? 화내실 거예요? 미경 선생님 화내실 거예요? 이지 선생님 화낼 거예요? 말도 하기 싫다 이거 이제. 끄떡끄떡 엄마 화낸다. 아, 그때 막 뭐 바쁜 일 있으세요? 선생님 바쁘세요? 놀 때 들어가야죠. 놀 때, 아, 이때다. 그러면 태희 학생 혼자 하는 걸로 해서 다 모두가 숙제를 숙제의 여왕이 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